잔잔한 울림이었지. 늘 어두웠던 내 세상에 빛이 내렸지. 넌 그걸 알까? 때로는 실바람같이 문득 떠올라 미소 짓는 옛 추억같이 넌 내게 왔어. Day and night 우린 그 거리만큼 먼 길을 돌아 만나진 안고 싶어. 네 지친 하루가 쉴 수 말할 수 없어 내 맘속